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여러 나라 인사들이 높이 칭송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슈 주체사상연구소 자말프루지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셨기에 역사상 처음으로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는 자주의 새 시대가 펼쳐지고 총대우의 혁명위협의 승리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독립과 번영도 있다는 선군의 진리가 밝혀지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방글라데슈 선군정치연구소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께서는 나라의 현실과 인민의 이익에 맞는 건국로선을 제시하시고 인민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를 건설하셨다고 칭송했습니다.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1비서와 러시아 연방공산당 연예변강위원회 비서는 김일성 동지는 반지자주의 기치를 높이 추켜두시고 인류자주 위협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키신 걸출한 정치원로이시라고 하였으며 러시아 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김일성 동지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후계자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얀마 미트 타르모 출판사 총사장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각하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실현해 나가시는 김정은 최고 영도자를 높이 모신 조선인민은 정치 사상 강국, 군사 강국의 위용 떨치며 경제 강국 건설에서도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